억울룩 마루 때 가시 너요 나 기모찌 짓다에 때 모찌라 이맘마카 아노 약속 우모 이미 나 이너나라 오모이 대노 카타치니 기억 후다 게시마 바스 내요 또 돌아